꿈을 꾼 것 같아. 한동안 헤매고 헤매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 계절을 거슬러 그날처럼 마주 서 있는 우리 시간이 흐르면 깨달아가고